고개 이미 떠난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을 찰싹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떠돌아보고 맨발로 철며 철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마음 미하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? 오늘도 영부는 아빠를 부르다가 지금 막 잠이 들었어요.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세요. 네, 여보, 여보.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기 섯 달 기나 긴 밤 북풍 한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든 이 고개여 한마음 미하리 고개